Yeah. Woo. I love it. 네가 처음 갈 때 이렇게 설레어 보는 건 자꾸 매일같이 너의 하얀 얼굴만 떠오른데 하루 온종일 고민한데 언제 말했지 널 사랑해 네가 내 여자친구면 좋겠어 아직 가벼운 인사 하나조차도 너의 미소도 이제 괴로운가 봐 아주 만약에 너도 같은 맘 있다면 제발 전해줘 내 맘 알아달라고 참으라 해도 기다리라 해도 말을 듣질 않아 내 심장은 오직 너 항상 짓던 표정이 날 붙잡고 놔주질 않고 있어